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해인 BC 587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위로를,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고단한 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또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험에 빠져있을 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위로와 또 소망을 예언해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또 왕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왕이 화가 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멸망되었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계시에 의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단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역적으로까지 들리는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것은 단지 진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까지의 그 발버둥이었고, 또 몸부림이었고, 또 애국심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키시는 곳,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관료들은 그처럼 진리를 전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는 곳,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의 핍박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온갖 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시기도 했죠. 사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또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증거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거짓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예요. 거짓과 탐욕과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와 은혜와 사랑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과는 다른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전할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시기와 핍박이 두려워서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복음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은 널리 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로마 시대 때에도 수많은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라. 아멘. 이 3절부터 5절까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온 이 유다 백성을 70년의 바벨론의 지배를 통하여서 징계와 또 연단을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러한 뜻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유다 왕과 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방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되면 바벨론의 저항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제3차 유다의 침공은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저항함으로써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당시에 전사하고 또 그를 이은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를 대신하여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도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와 또 애굽의 힘을 믿고선 바벨론에 저항하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 4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한 후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포위된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유다의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것에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이 백성들은 왜 우리가 그 징벌을 받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그들이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한결같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이 선민을 끝없이 압제하는 이 바로와 이 애굽 전역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열 가지 재앙 앞에 무너지고 또 슬픔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그 군대가 그 물속에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한 다윗을 제거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사울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고 또 유다를 적대시하고 그들 모두를 파멸시키려 한 그 하만과 그 수하의 모든 사람들은 도리어 유다인들을 학살하고자 해서 만든 그 대위에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체포하고 그들 모두를 제거하려고 했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그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멸망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 6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벨의 밭을 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사촌 하나벨의 밭을 사도록 지시할 때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때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벨의 밭을 매입을 지시하도록 받은 것은 그가 지금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자신은 심지어 갇혀있을 그때에 밭을 산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지금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밭을 사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나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에 포위되었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땅을 소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팔아버리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사면 바보죠. 어리석은 거죠. 왜 이거를 사요? 사자마자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생돈만 날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 본인도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생돈을 날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의 끝부분 보세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숙부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무 불평 없이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냥 그 말씀대로 그 밭을 사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모든 절차를 행하고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증서는 서기를 시켜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얻은 이 하나멜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땅을 사서 보존하는 증서를 보존한 예레미야같이 어리석고 멍청한 자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 나라의 멸망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나라의 멸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요. 당장 자신의 앞에 펼쳐진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멜이었고 자신이 마주한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그 후에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어리석은 보이는 그 행동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지.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멜이 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알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오니까 8절 후반부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15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예레미야는 듣게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약속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근거요, 기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예레미야 가운데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이루어지는, 회복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위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